스치는 이 바람에 기분 좋은 아침의 향기 아주 콕콕 눌러서 인사를 건네요. 지나간 새벽의 흔적도 피어난 꽃잎을까지도 모두 빠짐없이 적어보아요. 왜 항상 나는 좋은 걸 느낄 때면 그대에게로 보내주고 싶은지 지금 나를 떠올려줄래요. 같이 있게 만약 내가 이 밤을 적어 보내면 그대 낮에도 밤이 될 수 있겠죠. 오늘의 당신과 어제의 내가 같은 공간에 머물러 그대의 지금 이 순간을 또 다시 적어 보내줄래요. 매일의 내 아침 속에서 그대와 함께일 수 있게 그대의 공간들은 나의 문장들로 가득 채워지겠죠. 생각, 공기, 그 모든 순간이 같이 계절을 적어 보내면 그댄 계절을 꺼내 볼 수 있겠죠. 나의 이야기와 그대 추억이 같은 공간에 머물러 그대가 떠올린 계절을 또 다시 적어 보내줄래요. 예뻤던 그때의 추억과 미래의 내가 만나도록 여전히 전할 얘기가 많아 내일을 기대해요. 오늘 하늘도 이렇게 예쁜걸요. 언젠가 부디 그는 내가 같은 날 같은 곳 같은 감정을 나누면 우리가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주고받은 모든 시간이 이젠 또 하나의 기억이 되겠죠. 시간이 흘러도 여기 모든 건 그대로 흔적이 돼요. 우리의 다른 페이지에 또다시 떠오르게 되겠죠. 그때의 순간에도 부디 우리가 함께일 수 있길.